제5차 백두산 윈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의 진선 연안 모임이 17일 평양의 청춘거리 런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회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인 마다브 꾸마르 네팔 전 네팔 정부 수상, 국제 및 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원장들, 각계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한 김정숙 위원장은 진보적 인민들의 다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백두산 윈칭송 국제축전이 정례화된 대회합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 려운한 모임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 오락 경기와 무도회를 진행했습니다.